서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가 25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.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중 국경공동위원회 조선 측 수석 대표인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해당 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서중 국경공동위원회 중국 측 수석 대표인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 주조 중국 대사관 소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서중 국경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국경관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앞으로 새로운 국경다리들을 건설하며 새 국경통과 지점들을 내오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습니다.